파란 하늘 그 속에 서 있었던 바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던 하늘 끝도 없는 지푸른 날개진 놀이 위로 쉼없이 번지는 축제의 나니 모든 나에게 들려줘 대소리 나를 잊은 모든 나에게 전해줄 웃음소리 꿈을 꾸었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한가운데 서 있는 바다 조각난 기억들 속에 놓칠 수 없었던 그 하루